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시간에 조인 목장 나오셔서 특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모습은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장신에다가 미남에 훌륭한 겸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 클레이튼 커쇼 같은 그런 능력 있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사울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도 역시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면서 사울의 그 뛰어남을 칭송했습니다. 또 인품적으로도 사울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이러한 그 영예와 그런 영광 중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본인의 업이었던 농부 일을 계속했고 이것을 보면 사울은 왕을 특권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통치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전투 암몬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 군사를 동원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사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물쭈물대지 않고 그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른 것을 보면 사울을 향한 백성들의 충성심이 정말로 대단했고 그가 왕다운 면을 보여주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또 사울은 이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고 나서 정말로 훌륭한 인간적인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의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 13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제거하자는 의견을 듣고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업적을 잠시 소개한 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에는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상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 보시면 사울은 장군으로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어떤 적과 싸우든지 간에 그들과 우월했고 연승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 대한 칭찬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과 그 전투를 하는 중에 사울은 카리스마와 겸손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핵심적인 문제로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몰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뜻밖의 이러한 행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몰락은 다름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울의 큰 실수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나타난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을 단결시킬 목적으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왕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집마다 그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그 음식 맛의 기준은 그 친구네 집에 아빠가 그 맛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음식 장사를 밖에 나가서 할 거 아니면 아빠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기준이 된 것이죠. 또 오늘 이곳에도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그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신데요. 어떤 헤어스타일이 좋은가 하면 남편이 그 이쁘다고 하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 머리가 그게 뭐냐고 밉다고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자꾸 바꾸면 이거는 수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기준은 하나님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 후에 발생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배 드리려는 목적으로 가장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재치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보다 풍성해지도록 동물들을 남겨두자라고 했지만 이건 역시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울은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설교도 많고 또 설교를 준비할 책들도 많아서 마치 사울이 보기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나무에 불을 피고 그냥 죽은 짐승을 올리고 기도 한번 하면 되는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목회자를 보면 청중 입장에서 내가 이것저것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 더 잘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능력 주심입니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도 뒤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뭔가 잘 풀리지가 않고 진땀만 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즉 인간적인 뛰어난 실력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공력을 들인 힘과 정성을 들인 설교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결국 은혜를 주셔야 이 설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과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다 없애지 않고 예배 때 쓰려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본 결과 자기 왕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됐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1, 2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는 예배하는 모습은 이 피조세계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정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이 모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꽉 찬 것 같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내가 나의 일상과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도 허무하고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그 인생을 버티는 힘은 바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보람을 찾아서 결국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그 칙센트 미하이란 분이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정신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무언가 걱정거리를 찾게 된다. 반면 인간이 어떤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몰입의 순간,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린 인간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을 칭찬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서 예전에 이민 오신 외할머니 동생분들이 사시는 버지니아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분명 외할머니는 연로에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분들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로소리에서 일하시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며 또 세탁소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은퇴를 안 하시냐고 묻자 은퇴하면은 집에서 방바닥밖에는 볼 것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칭찬받아 마땅한 그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삶이 우리에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백엔 지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10달러 정도의 그 백엔 지폐의 인물로 등장하는 일본의 국민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묘한 10개의 꿈 이야기를 엮어서 쓴 몽심야라는 소설을 보면 배를 타고 가는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큰 배에 승객이 되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선장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 배를 계속 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기로 결심하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발이 갑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높은 갑판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슬로모션처럼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남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를 그냥 타고 있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몽심야에 나오는 배를 탄 남자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과 성취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생활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왕이 된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가운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억해야만 했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으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충성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이 생활 방식과는 분명 다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고방식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마물 가운데 느끼는 두려운 감정, 또 버려진 느낌, 고독감이 있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느끼는 소망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나이를 넘어서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며 밤에는 단잠을 자고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여행도 다니는 이런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알차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일에 열중하는 마음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 두려운 감정이 오고 또 내가 버려진 느낌이 오고 또 심한 이 고독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이 와야 세상 만물 가운데 느끼는 두려운 감정, 내가 철저히 버려졌다는 이런 느낌, 또 깊은 고독감을 느껴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분의 도움을 통해서 맛보는 소망의 감정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는 이 소망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이 바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로는 두려운 감정으로 버려진 느낌으로 또 심한 고독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애써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정 앞에 소망의 감정이 다시금 샘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갈구하고 앙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그 왕의 직분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